DJ and MC가 in the one and 담도 나 보내 밥에 문을 열어 다 같이 모두 손을 뻗어 그렇게 Ho! 이제 DJ and MC가 in the one and 담도 나 보내 밥에 문을 열어 들려온 음악에 혼신을 뜨거웠어 뒤지웠어 이 순간을 오늘을 기다려왔어 모든 거다 필요 없어 이 시간을 내게 맡겨 네가 원하는 거 신나는 거 골치 아픈 거 말고 신나는 거 움직여 흔들어 나 보여줘 손들어 나 해봐 그렇게 oh. 이제 DJ and MC가 in the one and 담도 나 보내 밥에 문을 열어 다 같이 모두 손을 뻗어 이제 DJ and MC가 in the one and 담도 나 보내 밥에 문을 열어 들려온 음악에 혼신을 쉬운 것도 간편한 거 빠른 것도 색다른 거 보여줘 더 화끈하게 확실하게 두 말하면 입 아파 한 번 더 오케이 나 지금 이대로 만족해 날 따라해 why 이렇게 나 그렇게 나 그렇게 날아가고 싶어 더 가고 싶어 잠시 생각을 멈추면 되지 나와 타이 작게부터 묶으면 되지 몸 되지 맘 되지 성격 되지 너는 겁내지 밤새지 걱정되지 둘둘 셋 넷 따라가다 가면 되지 set it free 하면 되지 넷 셋 둘 하나 let's go what did you 그렇게 oh. 이제 DJ and MC가 in the one and 담도 나 보내 밥에 문을 열어 다 같이 모두 손을 뻗어 DJ and MC가 in the one and 담도 나 보내 밥에 문을 열어 들려온 음악에 혼신을 Yeah, year 2000 Any given 4, 5, 6, 7 YDG and Super Touch oh. With such make pretty touch 헛두리 둘이 셋 다음은 넷 to the 다섯 and 여섯 to the set YDG 마이크폰 yeah 나는 수많은 경쟁 앞에서 단 한 번도 지쳐본 적 없어 마치 원더스테비처럼 나 언제나 무대를 달렸어 What you want? Wanna do now 너의 미래 네 앞에 있는데 망설일 필요 선택 작은 하나일 테니 그렇게 oh, 이제 DJ and MC가 in the one and 담도 나 보내 밥에 문을 열어 다 같이 모두 손을 뻗어 DJ and MC가 in the one and 담도 나 보내 밥에 문을 열어 들려온 음악에 혼신을 그렇게 oh. 이제 DJ and MC가 in the one and 담도 나 보내 밥에 문을 열어 다 같이 모두 손을 뻗어 그렇게 oh. 이제 DJ and MC가 in the one and 담도 나 보내 밥에 문을 열어 들려온 음악에 혼신을 그렇게 후후